오래간만에 쓰는 멘트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총 7번 제가 오늘까지 설교하는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본문을 중심으로 생명력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에 2015년도 총 인구 주택 총조사 인구 센서스라고 하죠. 그 조사 결과 중에 개신교회 인구가 우리 전체 인구의 19.7%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불교보다 더 높은 수치인데 불교는 15.5%로 통계가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야 드디어 이제 기독교 인구가 불교를 넘어섰다 하는 축하의 그런 분위기를 맞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개신교, 교회 이런 것들은 통계와는 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문제로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가까운 청량리 중앙교회만 보더라도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의 분위기는 또한 여전히 따갑고 또 많은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고 힘들어하며 참 문을 닫는 교회들도 지금 많이 있음을 우리가 실감하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제법 규모가 있고 큰 교회라 할지라도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나가야 되고 교회의 앞날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는 분들, 목사님들 또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고민이 필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교회 본질에 충성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에 속해 있는 교회인데 에베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한성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쭉 설교를 하셨는데 2015년도에 이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그때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에 있는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교통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고 그 에베소를 통하여서 여러 도시로 뻗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물자와 또 물류들이 또 상업이 활발했던 도시입니다. 이 에베소는 로마에 속해 있었는데 이 로마에 굉장히 충성과 봉사를 다함으로 인하여서 그 로마가 이 에베소는 자치 도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치 도시라는 것은 로마의 군대가 상주하지 않고 총독들이 가끔 방문하여서 회의를 주재할 정도로 굉장히 자유스러운 도시로 이 도시를 풀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엄격한 통제가 없고 상업이 발달했으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겠죠. 문명의 선진 도시화를 자칭할 정도로 이 에베소는 굉장히 활발했고 많은 사람들이 주거하는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도시의 가장 대표적인 건물이 바로 신전입니다. 아데미 신전. 이 신전의 사이즈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축구장 약 길이가 100m가 넘고 폭이 50m가 넘는 그 규모의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 하면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인상입니다. 그 아데미 신전에는 여자 사제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종교성이 짙고 또 합법적인 매춘을 통하여서 음란적인 행위를 했으며 또 부도덕한 사람들을 범죄자들을 은신처로 삼을 수 있게끔 그 신전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에베소는 사람들도 많았고 종교성도 짙었고 또 주술과 미신이 성행했고 또 여러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에베소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는 인종들이 녹아있는 항아리였고 제국의 국제적인 상업의 중심지였으며 종교의 싸움터였다. 이 말마디로 통하여서 이 에베소는 굉장히 복잡, 다양, 다단 또 문명이 발달했던 앞서가는 도시였다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어 편지하는 글, 사도 요한은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였는데 후에 일곱 교회 중에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시는 그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떨렸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사역했더니 에베소 교회에 어떻게 말씀하실까? 보통 우리가 에베소 교회 하면 오늘도 그 내용을 읽어봤지만 아,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하신 교회라는 인식이 뇌리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 하면 별 볼 일 없는 교회 같다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가져야 될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어떤 교회, 또 제가 만약에 담임 목회를 하면 이런 목회를 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보기도 합니다. 2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리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말씀하여서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를 다니시는 분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권을 가지신 통제력 있는 분임을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에베소 교회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절대적인 통제권을 가지신 이가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과 3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시작.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아니한 것을, 3절 맨 마지막 단어가 뭐지요? 아누라. 아누라는 것은 전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 뭘 아느냐? 세 가지로 먼저 말씀드리고 행위를 안다. 2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여기 행위라고 했지만 원어의 의미는 행위들입니다. 복수입니다.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안다. 한마디로 에베소 교회는 행함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행함이 있는, 다른 말로 표현할 거예요, 실천적인 교회였습니다. 그것도 하나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실천을 행했던 교회였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지요.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의 편지가 필요 없을 정도로 행함이 있고 실천이 있는 교회들임을 먼저 예수님이 안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수고라고 말을 합니다. 이 행함은 어떤 것이었는가? 그의 뒤에 나온 수고라는 단어가 뒷받침되는데 그저 흉내만 내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일들을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이 일도 할 수 있고 저 일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일들의 수고가 함께 동반이 된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강한 실천력이 있는 행함을 그들이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적당주의로 대충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수고에는 뭐가 동반이 되죠? 땀이 동반이 됩니다. 땀을 흘리는 그러한 수고의 행함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릴 적에 일명 리어커라고 하는 손수레를 끌어보거나 밀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많이 밀어보고 끌어봤습니다. 특별히 언덕을 오를 때 혼자는 못 끄니까 뒤에서 누가 받쳐줍니까? 한 사람, 두 사람이 같이 밀어줍니다. 밀 때 어떻게 밉니까? 1호금 입니까? 아니면 1호금 입니까? 어떻게 미십니까? 딱 손바닥을 펴고 짐이나 아니면 손수레 뒤에 있는 힘 받을 부분을 딱 만져서, 그리고 전심전력으로 손을 뻗으면서 다리에 힘을 주면서 밉니다. 그게 여기에서 말하는 수고의 의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대충대충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행함과 실천적인 일을 하되 땀을 흘리는 수고를 동반한 일들을 이 교회가 행했습니다. 세 번째 단어가 뭐지요? 인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도 높은 실천을 할 때, 수고와 더불은 행함을 할 때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내했다는 겁니다. 인내는 지속성을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실천적 강도 높은 행동은 지속성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일할 때에 처음에 한두 가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중간에 흐지부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다 기분 좋으면 열심을 냈다가 또 마음이 식으면 또 흐지부지 됐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열심히 마음의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참고 인내를 말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이러한 행함과 수고와 지속성이 있는 이 일들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땀 흘림, 수고, 지속적인 헌신이 그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입니까? 안 좋은 교회입니까?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홈페이지나 그 교회들을 내세울 때 우리 교회는 어떠어떠한 교회입니다 라고 멘트를 쓰는데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한번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일하였으니까 건강하지요. 근육이 단단하고 힘이 있으니까 그 일들을 했을 거 아닙니까? 분명하게 에베소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아셨습니다. 또 다른 평가를 내리십니다. 강한 실천력과 함께 바른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보통 일을 열심히 하거나 사회에서 정의를 부르짖으며 바른 행위를 외치는 그러한 교회들의 그 이면을 보면 교리가 약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실천이 강한 교회들을 보면 여러 가지 현대적인 사고와 융합하여서 전통적인 교리를 지키지 않는 교회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안에서 교리를 든든히 지켜나갔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2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죠. 또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 거짓을 일삼는 자들을 드러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6절에 나오는 니골라당의 모습과 비슷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니골라당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일곱 집사 중 하나인 니골라의 후예들, 그 사람들의 만든 그런 당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배소는 악한 자들, 예배소 교회는 악한 자들, 권위 있는 사도들과 같이 권위를 주장하면서 교인들을 속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골라냈을 뿐만 아니라 니골라당의 행위들을 미워했던 교회였습니다. 여기 니골라라는 것은 두 단어가 합성된 글자입니다. 니콘, 니콘하면 카메라가 생각이 나죠. 니콘, 예. 그 니콘이라는 단어와 라오스, 네, 니콘 라오스, 백성을 삼킨다라는 뜻입니다. 백성을 삼킨다라는 것, 이것은 구약의 발람의 의미와 같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그 니골라당의 행태가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죠. 그들은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대로 잘 바른 길로 가게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믿음을 헐고 무너뜨리는 일을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들이라고 말을 했고 또 자칭 거짓 사도들을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이라고 했고, 또 2절 후반부에 그의 거짓된 것이라고 말하는 걸 봤을 때 이 니골라당의 그런 행위들과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이 교회 안의 행태들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시험하여 드러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게 말하고 있죠. 2절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 시험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저 사람 나쁜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 잘못됐네 하는 것은 시험이 아닙니다. 뭔가 뭐가 있긴 한데, 뭐가 잘못되긴 한데 어떻게 저걸 발견하지? 검증해보고 또 들여다보고 그리고 찾아낸 것입니다. 아니야, 똑바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 않아. 뭔가 문제가 있어 라는 것을 유심히 살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드러낸 것을 시험하여 드러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자들은 찾기가 힘들지요. 지금도 신천지의 여파가 심한데 신천지들이 드러내놓고 오지 않습니다. 몰래 들어옵니다. 가장하며 들어옵니다. 너무나도 잘하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는 걸 찾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에는 외부의 적도 있지만 이런 내부의 적들도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랬습니다. 사도라고 하며 거짓을 드러내며 니골라당의 그런 행위, 백성을 삼키는 그런 악한 모습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다 밝혀서 드러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들이 바른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틀리고 무엇이 맞는지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을 밝히 드러내서 틀렸다라고 용기 있게 밝혀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에베소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워서 그 진리 위에선 실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말씀에 실력이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가 이러한 능력을, 이러한 실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3년 가까이를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19장 이하의 이런 말씀들을 쭉 보면서 또 그가 사도행전 20장에 넣어보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하여서 마지막 헤어짐의 자리에서 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의 3년 가까운 가르침뿐만 아니라 마지막 헤어짐의 자리에서 장로들에게 이 교회가 이리들의 공격을 받고 하나님의 양떼들을 흔들 수 있으니 조심하라. 그 권면을 이 장로들이 잘 새겨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내부에 하나님의 백성을 어지럽게 하는 바른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을 잘 색출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그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천흥교회 성도님, 이런 예배소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러한 대단치 않은 교회 같습니까?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여러 교회들을 선택하는 중에 에베소 교회가 딱 있다고 합시다. 어느 교회를 가시고 싶겠습니까? 바른 진리 위에 그것도 행하며 수고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균형 잡힌 교회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 약간의 불균형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보면 비난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균형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기 때문에 비난을 받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행함을 잘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교리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또 비난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교리면 교리, 말씀이면 말씀, 또 행함이면 행함, 이 두 축을 다 가지면서 든든히 서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천흥교회도 이런 균형 잡힌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위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행할 수 있는 행함이 있는 교회,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가 아닐까요? 그런데 주님은 예리한 눈빛으로 한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책망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 너희가 책망을 받는다. 이 말씀은 요한 자신에게도 충격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는데 요한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거든요. 사랑의 사도가 목회한 이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첫사랑을 너희가 버렸다 라고 이야기했으니 참 마음이 심히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처음 사랑이란 주님을 만났던 그 첫 번째 사랑을 말합니다. 자신이 죄인 되었을 때, 영원한 소망이 없을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날 만나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그 첫 감정, 하나님의 풍성하심,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감격, 그와 더불어 함께 말씀의 부유함 가운데 있었던 그 뜨거움들, 이 사랑들을 너희가 버렸다는 겁니다. 이 처음 사랑은 그 다음 5절에 나오는 처음 행위와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에베소 교회가 처음 행한 처음 행위가 무엇이었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매일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무려 5시간 동안에 매일 반복해서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강론했습니다. 그 결과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정말 용광로와 같은 항아리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에베소의 사람들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몰렸고 또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떤 일까지 일어나셨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바울의 손에 능력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가진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었더니 병이 치유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까지 이루어 주십니다. 마술을 행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불태워 버립니다. 그 가격을 따져봤더니 은이 5만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과 능력이 함께 그 에베소와 에베소 지역을 점령해 나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함께 말씀을 사모하는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그 일들을 그들은 계속해서 행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나의 인생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그분을 사모하며 그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그 은혜를 그들이 누렸던 겁니다.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약 40년이 지난 AD 95년 이 글을 받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그 당시의 모습은 이러한 사랑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누렸던 그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사랑이 시들어져 버린 겁니다. 사랑이 시들어지니 그 자리에는 습관화되고 정형화된 그러한 모습들만 남아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함이 식어지니 말씀의 역동성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지루함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따뜻한 손길도 무뎌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교육자들이 신방을 했는데 세 형제님이 신방을 하고 왔는데 동해에 있는 참빛교회를 약간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도왔던 교회이기도 하죠. 김금배 목사님 계시는 그 교회를 잠깐 들러서 그 내부도 보고 전경도 보고 그러고 왔습니다. 저는 처음 가봤습니다. 옆쪽으로 돌아서 열려있는 문을 쓱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 그 장면을 보면서 저 어릴 때 시골교회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그때는 지금의 참빛교회의 모습보다 더 볼품이 없고 더 열악했지요. 지금도 참빛교회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시골교회의 그런 채취들이 남아있습니다. 어릴 때의 교회의 모습을 딱 떠올리면서 뭐 냉난방 시설에는 천정에 이렇게 돌아가는 선풍기와 겨울이면 그 연통이 달린 난로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또 개인용 방석이 있긴 하지만 다 뜯어지고 옆구리가 터지고 노란색 스폰지가 나온 그런 방석들 마이크 시설도 좋지 못해서 가끔가다 삑 소리도 나고 또 목사님의 설교도 잘 들리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껴지는 것들은 구원에 대한 은혜의 감격, 말씀에 대한 사모함, 예배를 참여하는 진지함 그런 것들이 어린 저에게지만 대예배에 참여하면서 어른들의 모습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천흥교회 성도님들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은 정확한 눈으로 평가하십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언제 한 것이 마지막입니까?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감격하는 그 마음들을 누려본 것이 언제였습니까? 너무 식상한 말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진지한 고백과 나를 향하신 그 첫사랑의 의미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너무나도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처음 사랑의 상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까지 완전히 뒤바뀌어 놓습니다. 벌써 예배의 자리부터 다릅니다.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마음의 기대와 설레임이 있어야 되는 이 자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조차도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조차도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찬양을 해도 말씀을 들어도 너무 식상한 이야기고 들었던 이야기에 귀를 막아버리고 오히려 귀에 거스리는 말들이 있으면 그 말들이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기도했던 그 뜨거운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문안드리듯이 하나님 오늘도 무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라면서 대충의 기도로 마무리하며 지나가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던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없어집니다.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내가 믿고 내 마음과 처지를 위로하신 분이 그분밖에 없다는 나의 철저한 고백 아래 결단하며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습은 점차 사라져버렸고 내 기도의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이 식어지니 성도의 교제도 자연적으로 무뎌지고 식어집니다.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먼 발치에서 확인만 하고 누가 누구인지 새로 와도 알아보고 싶지도 않고 서로의 관심도 없습니다. 내가 지킬 것만 다 하면 되고 예배만 참석하면 되고 예배 참석 안 하면 꼭 주중에 목사님이 전화하니까 잠깐 얼굴이라도 비춰야지 하는 생각으로 이 예배에 드러납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무정과 무자비와 무표정을 대합니다. 세상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공동체라면 그러지 않아야 될 텐데 우리는 그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라 그랬죠? 건강한 교회라 그랬습니다. 실력 있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첫사랑은 경험되지 못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난로는 있습니다. 아주 너무나도 성능이 좋은 난로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어야 될 불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온기는 없고 냉정함과 열심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주님의 열기가 없는 공동체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한 자매가 결혼 적령기가 되어서 한 형제를 찾습니다. 어떤 좋은 남자가 있다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속 시간을 정하고 그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만났습니다. 벌써 첫 인상부터 너무 좋습니다. 일단 건장해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여자들이 가장 첫 번째 보는 게 뭐죠? 첫 인상에서 키. 키가 180은 넘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얼굴도 준수하고 첫인상도 그렇게 무서워 보이지 않습니다. 호감이 벌써 딱 갑니다. 그리고 먼저 받은 거에 의하면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고 또 직장도 제법 탄탄합니다.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서로의 소개받은 이야기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 말도 잘합니다. 똑 부러집니다. 그리고 자기 주관도 확실합니다. 야, 그 속으로 생각해. 야, 이 사람 리더십도 있겠다. 잘생겼지, 키도 크지, 직장도 좋지, 리더십도 있지. 그리고 성격도 원만한 것 같습니다. 독단적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겠다. 바로 결혼을 마음가운데 결정을 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건만 보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그 사람의 인품, 그 사람의 실력, 그 사람의 건장함, 외모. 사랑은 답을 말씀해버렸네.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사람의 사랑이죠. 아무리 건장하고 똑똑해도 그 가운데 나를 향한 사랑과 또 나도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빠져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이 사랑 하나만으로 결혼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랑 하나 때문에. 그 둘과의 뜨거운 사랑 때문에 인종을 넘어서 경제적인 걸 넘어서 학력을 넘어서 결혼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름다운 또 미담이 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교회의 모습이 이성적이고 바른 확실한 믿음과 실천적 교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지는 않습니다. 사랑이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아이 설마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 바른 말씀 위에 정말 행동하는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잘하고 있다. 일 열심히 하고 그 일들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있다. 교회 안에 거짓과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을 잘 분별하여 찾아내어서 믿음을 잘 세워가고 있다. 건강한 교회로 올바른 교회로 튼튼하게 잘 세워가고 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왜 없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인공지능 로봇과 같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힘도 있죠. 모든 인간의 두 대를 닮아서 너무나도 명석합니다. 잘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뛰는 심장이 없습니다. 온기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교감이 없습니다. 이러한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 촛대를 옮기라는 말이 무섭게 들릴 것입니다. 이런 말들로 참 마음의 위협감을 느낍니다.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사라진다는 의미죠. 맞습니다. 점점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첫사랑과 그 사랑의 의미와 구원의 감격과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첫 번째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새기지 못한다면 그 촛대 위에 타는 불, 그 불은 점점 약하게 될 것입니다. 불씨가 사그러지게 될 것입니다. 불씨가 없는 촛대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첫사랑과 그 감격과 구원에 대한 마음의 뜨거운 열정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온기 없음, 주님을 향한 사랑의 식어짐,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천음 교회와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회복을 할까? 저는 그것이 예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약 25리 떨어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 그들은 엊그제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엠마오로 향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슥 나타나셔서 같이 동행을 하십니다. 글로바라는 제자는 예수님께 예수님은 아직 예수님인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당신은 알지 못합니까? 라는 책망어린 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예수님 당사자에게 자기가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너희들이 참 더디 믿는다 라면서 구약의 이야기들과 선지자의 이야기들을 쭉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하였던지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그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같이 갔고 또 엠마오에서도 그 예수님을 모셔서 같이 식사할 것을 권유를 합니다. 그때에 제자들의 두 눈이 환히 밝아집니다. 이야, 우리와 동행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사라지십니다.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고백이 이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특별히 성경을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말을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성경을 몰랐을까요? 구약의 이야기들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서 강한 믿음과 함께 확신과 함께 그 말씀을 풀어 설명했을 때 그들의 안에 있는 뜨거움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도 느껴지게 됩니다. 뜨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우리가 누렸던 엠마오로 하였던 그 두레들이 누렸던 그 말씀의 뜨거움을 우리에게 불일켜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은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잊었거나 멈췄다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쯧쯧하면서 이런 아쉬움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항상 그 자리일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처음 사랑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열기를 우리가 되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누릴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사랑이 항상 회복되며 누려지는 그런 은혜가 예배를 통하여서 넘쳐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천흥교회가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가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이 뜨겁게 느껴지고 감격들이 회복되고 내 안에 말씀으로 인한 뜨거움이 살아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항상 솟아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사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귀로 흘려들여서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몸은 건강하고 머리가 있고 가슴이 없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건강한 몸과 냉철한 이성과 교리와 뜨거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이 삼박자가 잘 조화를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생명력 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목양 칼럼에도 썼는데 어떤 교회를 할 것인가?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 저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목회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기대하는 예배를 소원하겠습니다. 그럴 때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와 우리의 모습으로 세워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력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며 말씀 가운데 그 첫사랑을 항상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냉랭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불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에베소 교회같이 책망받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말씀 가운데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 우리의 냉철한 이성과 또 실천력 있는 힘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